다니는 차들 사방에 꿈틀대는 우산들 날씨는 흐린 공기는 맑음 멈췄을까 생각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 똑같이 환해도 쓰듯은 잠을 썼게 피곤해 찌든 손으로 연신 머리 쓸었대 지난밤 와성치 못한 노래의 메모장 오늘은 끝낸 다룬 측근 갖고 한숨 푹 쉬어보네 뭐라 변명해 말 지어보네 어차피 못한 거 그냥 아무 말이나 지어보네 시선을 돌린 창밖은 온통 회색빛 회색시 회색 빌딩 회색 주위 회색빛 아, 이 세상 모든 게 누려 잠을 썼게 동생 자꾸 말 끝이 흐려 저 없는 냉장고 또 유럽 따뜻도 밀려온 할 수 없는 허전함에 1등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우산도 하나 없이 선명해 비둘이 세상에 닿는 섭리 피씨 우수 철구의 배경음악 미친놈처럼 콩 노래를 흥얼거린다 비가 오는 짙은 새 서구 위에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내 가려지네 저 비가 그쳤고 인물 위에 비쳤지 오늘따라 또 초라한 내 가려지네 창문을 넣고 하는 비는 때리지 마음을 시큰하게를 잡고 확인한 문자 친구의 안부 문자는 나를 감성해줬게 만들지 눅눅한 비방울의 향기 음악 듣는 기계를 피웠다음 난 화장실로 간디 잠에서 더 깬 곳속 내게 인사한데 만날 사람도 없는데 괜히 더 길게 샤워를 하지 숙소밖에 전에 비는 내리네 할 것도 딱히 없는데 우산에 책임 제 처벅처벅 걸어 정처 없이 떨어 오지 신발에 비는 종신 알리듯 흔적을 새기네 이처럼 난 너에게 빛처럼 흔적을 새긴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내린 소나기처럼 그저 왔다 가는 존재는 비가 오는 짙은 새 서울 위에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내가 흐려지네 저 비가 그쳤고 인물 위에 비춰지 오늘따라 또 초라한 내가 흐려지네 먹을 예상이라도 한듯 비가 내리고 있네 창문에 맺혀있는 빗물들 바라보면 느끼지 마치 내 맘속을 흐른 눈물들 미묘한 뒤로 바꿔보면 내 상황 같은 선율같이 내리는 비에 모두 다 안단테 준비를 하고 나가 내 인상처럼 구겨진 우산을 쫙 비고 걸음에 빗소리를 듣는 순간 이 비는 누구 위에서 내리는 걸까 쓸쓸한 회색 실루엣 위 부딪혀 때리는 척